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 949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과 그 결국을 살펴보았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늘 아래, 해 아래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허탈감을 느끼죠. 내가 저 미련한 자보다 더 멋지게 이룬 어떤 일들이 아무 소용도 없고, 또저 미련한 자처럼 이 지혜로운 왕인 나도 기억에서 사라질 텐데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구나. 아니, 사는 것 자체가 믿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자리까지 솔로몬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그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이렇게 자기의 삶을 미워하고 죽기를 바랬던 그런 인물은 솔로몬뿐만이 아니었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 요나, 욥도 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유는 달랐지만 그들의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참된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의 경험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먼저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에 이르게 되죠. 절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 처해 본 자만이 참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자만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 또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닌 외부의 도움을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자만이 절망에 처해 본 자만이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살아갔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이러한 경험을 또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절망,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 참된 생명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입니까? 죽음과 같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참된 생명의 경험,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 그곳에 이르러 겸손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에 이르는 그런 은혜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선 본문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한탄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의미한 인간의 수고, 인간 자신의 애씀에 대한 그 한탄을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이 한 수고의 내용은 앞서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언제나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그 결론,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여 나오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그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내가 한 수고를 내가 마음껏 누리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이룬 수고의 그 결과가 타인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그것을 솔로몬은 한탄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에게 자기가 이룬 것을 넘겨주는 것조차 아깝게 여기는 태도, 좋게 얘기하면 뭐 솔직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좀 옹졸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 한 거의 10명이나 되는 자기 자녀들한테 전혀 베풀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저 여전히 지금도 모으기만 하십니다. 80대 후반이신데 지금도 여전히 동네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구제하지 않습니까? 1,000원, 500원씩 그거 받으러 다니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쓰지도 못하고 못할 헛된 재물을 모으는 수고에 그토록 자기 인생을 거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될 뿐임을 아셔야지만 그 헛된 수고를 그만두고 참되고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찾고자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의 모습들, 그것을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해 아래의 삶,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아래에서의 살아가는 삶은요 슬픔과 힘이 없는 나날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수고하고 이룬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걱정해야 하는, 그것이 남에게 넘어갈까봐 걱정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절망과 그 후회와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절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솔로몬의 기대처럼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누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복된 삶일까요? 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 솔로몬이 생각하고 그 결론 내렸던 그 삶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그런 삶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 성경책으로는 280 이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수고하였어도 그것이 근심과 슬픔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15장 3절 4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수고를 기쁨과 또 감사로 여기게 하는 그런 삶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 왜 내 수고가 나한테 유익 안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가 라는 그 전도자 솔로몬의 한탄과 불평과는 달리 내 수고,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그 죄와 그 대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수고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으시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것을 아는 자인 거죠. 그것을 믿는 자인 거죠.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게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하셨던 일들 지금도 하고 계신 것들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요 계산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수고하고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쓴 다른 서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3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쩌면 바울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인생은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전도자가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못 거두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내 수고가 헛되다고 한 것 같은 그런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이 솔로몬이 몰랐지만 바울이 은혜로 알게 된 것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같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런 수고로운 삶, 헛되고 헛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심는 복된 삶이 주어졌고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본문을 설명하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의 결과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열매 맺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찾고 찾던 그 영원하고 참된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즉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신자 그런 자는 영생이라는 참된 유익과 영원한 축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선을 행하는 삶, 즉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선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무엇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을 소원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된 삶,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심는 것은 결국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삶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복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심고 그 심은 것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심고 또 그 심음과 그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심고 또 헛되고 또 헛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또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중보하심 때문에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든든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처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심을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또 넉넉하게 다른 사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